그대 사랑할 때는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. 날이 갈수록 그대 그리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었죠. 내 삶이 참 길다 느꼈어. 그래 모질게도 살았던 인생, 아직 한 번도 죽도록 사랑한 적도 없었던 나였기에. 나 그대를 진정 사랑합니다. 그리움이 목련처럼 터져버려 죽음조차 두려울 수 없는 마지막 나의 산다는 것에 그 쓸쓸함 모두 이유였어. 쓸쓸하겠지.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까닭모를 슬픈 가슴점이네.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죽어도 좋아. 나 그대를 진정 사랑합니다. 그리움이 목련처럼 터져버려 죽음조차 두려울 수 없는 마지막 산다는 것에 그 쓸쓸함 모두. 나 그대를 진정 사랑합니다. 그리움이 목련처럼 터져버려 죽음조차 두려울 수 없는 마지막 산다는 것에 그 쓸쓸함 모두 이유였어. 산다는 것에 그 쓸쓸함 모두 이유였어.